남조선 인터넷투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7일 자유한국당 해체를 바라는 대구시민들 대구경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위원회 주최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장례식이 대구시 경상북도 당사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사회자는 고인의 신세가 된 자유한국당은 무덤 속에서라도 새누리당으로 살아오며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투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